옛날이죠. 내가 한마디 그래, 해? 지금 한마디 해. 아, 얘들아, 진짜. 한마디 해? 야, 방탄 대표로 한마디 해. 알겠어. 그래. 내가 리더한테 야, 한마디 할게. 그래, 그래. 야, 그만 늦게 와라. 야, 정말. 야, 오빠야, 왔다, 왔다, 왔네. 야, 한마디 해라, 한마디 해라. 제 앞에 버리게. 양심이 한마디 해야 돼. 뭐야, 한마디를. 야, 왔다, 왔어. 형, 내 이름이 계속 들리는 거야. 한마디 제가 생각해봤는데, 형,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아니야? 요즘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뭐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리더 형이, 리더 형이 도대체 시작했는데. 야, 너 사람 아니야? 나한테 왜 이래? 니가 뭔데? 남들 리더 형은 특권이에요. 그래. 리더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고생 많이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같아. 그래, 죄송해요. 같은 친구예요. 아, 진짜. 힘들다, 요즘 그래서. 아, 어깨 아파, 씨. 이제 끝났다. 아, 아 너 어깨 괜찮냐? 야, 몰라. 야, 저 쉬다가 진짜 잠들 뻔했어. 너랑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너 쉬다 잠들었잖아, 지난번에. 아, 아, 진짜. 힘들게 하더라.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까 뭐 상남자 때 보니까 뭐. 비 뭐 죽으라 그래서 노래를 안 부르던데? 아, 내 수련회 때 은근히 비 형 때문에 힘이 나요. 아, 좀 그럴 줄 말아. 아, 좀 그럴 줄 말아.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 아, 그럴 줄 말아고. 아, 힘들었으면. 아, 진짜. 아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야 근데 그래도 오늘 재밌어요? 아니 저 방 대박이더라. 저 쩔어도 좋았어요. 좀. 아니 쩔어도 쩔어가 대박이지 쩔어가. 아니 근데 진짜 다 대박인데 덴저 겁나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덴저 씨. 야, 근데 아, 아니주를 진짜 그 아니주 걸 이거를 안 넣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진짜 상상도 안 가. 그걸 다 따라 부르더라고. 아니주 걸 할 때 그거. 슈가 막 처음에 랩도 그래, 안 하고. 슈가 아예 랩을 안 하던데. 그래, 마이크만 대. 농담 그냥 이렇게 하자. 내가 술 너무 날로 먹는다 딱 진짜. 딱 한마디 해야 돼. 너 그 제발 좀 꺼줘 한마디. 그것마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아니 그것마저 안 하면. 그것마저 안 하면 아니 진짜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확실히 그래. 진짜 잘 됐긴 됐어. 그래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 그때 형이 랩 안 하는데 다 같이 따라 해주는 게. 봤어. 야 봐봐 봐봐. 사람도 엄청 많고 좋았어. 그래 야 만약에 봐봐 좀. 근데 우리가 이게 눈을 딱 떴어. 근데 우리가 지금 노멀 드림을 지금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야. 눈을 딱 떴는데 싫어. 그럼 기분이 어떨 거야? 안 돌아갈 거야. 아니 그럼 나 그냥 그만 그냥 다른 길로 가야 돼. 그래 너 고창으로 돌아가고. 자 서자 원수 레슨. 당신은 지금 노멀 드림을 하는 닭가슴살과 함께. 아! 안돼 안돼 못해. 그 찾아온 나겔락 용기에 당신 닭가슴살과 함께 당신은 지금. 진짜 나는 소금 몰래 넣다 들키는 그 장면을. 아 안돼 안돼. 나는 파마 머리. 아 이게 막 진짜 닭꿈이야 막 아니지 아니지 얘는 닭꿈이야 이게. 근데 진짜 꿈을 근데 가끔 꿈 같긴 해.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아니야. 죽이란 소리 하지 말아요. 야, 봐봐. 내가 옛날에 월드콘을 먹었는데 지금 월드 투어를 한단 말이야. 기자 알았어. 예능감이 많이 떨어져. 바로 잘려 이런 거는. 아잉? 아니 근데 진짜 꿈일 수도 있는 게 사실 그렇잖아. 뭐 한국 잘 됐던 가수는 되게 많잖아. 근데 이제 그렇군요. 한국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뭔가 좀 불안하지 지금 상황에. 뭐 우리가 좀 타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치 친구 분위기 가라앉게 하는데 뭐 있네. 갑자기 뭐 거의 약간 타이타닉인데 지금. 그래. 친구 직전인데 우리 아주 전복됐어. 아 윤기 형 앞에 이발해가지고 아 그래. 울 터지게. 진짜 재밌다. 자 아직 일단 타이틀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타이틀도 안 나왔어. 꿈을 싫었고 타이틀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어 잘 나가지고 어? 내가 가지고 어. 딱 또 대박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다시 써. 어? 야, 넌 그냥 좀 자. 그래, 어. 넌 자는 게 더 어울린다. 야, 평소에 한마디 다 나는. 이쯤에서 호비한테 물어보고 싶다. 야, 한마디 해. 그래. 이번 음악 기대평. 호비 어때? 한 줄.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이고, 맞네! 시끄러. 그래, 안 될 거야. 다 들린다. 그치만 얘들아. 그래도 우리의 청춘은 빛날 거란다. 아우야. 한국에 가면 방피는 거 비록 형이 엄청난 트랙을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끼얹기만 하면 돼. 왜 그래요 갑자기. 기름 같은 거. 그래 야 우리 걱정 노노하면 돼. 아 근데 걱정 뭐. 아 왜? 그 노인이 왜? 왜? 아 근데 왜? 아 근데 나 진짜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는 게 오늘도 방금 뭐 5천 명 앞에서 하고 이런 거 보면 7천 명 맞지? 7천 명? 그렇죠. 방금도 7천 명 앞에서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우리 근데 하나씩 다 이루어 왔잖아.